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성민 셀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잘한 것이 없는데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앞에 아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 아버지를 소리 높여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마음 놓고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부르고 싶고 마음껏 찬양을 하고 싶고 마음껏 말씀을 보고 싶지만 그것들이 그립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지 주님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소리 높여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인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르는 죄악을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영적으로 소경이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저희들에게 아버지 기도 능력과 신용사가 충만케 하시어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널리 전하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특별히 창원 생명교회에 유선 목사님과 김은영 사모님을 세워주신 나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들 통하여 세계 문제는 지옥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기도의 능력과 신용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아멘. 문제가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서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이 창원 생명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마다 아버지 물과 성령을 호든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전도의 문 열어주셔서 말하는 일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자, 아버지 예비된 영혼, 신실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님 많이 붙여주셔서 아멘. 아버지 창원 생명교회가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아멘. 바른 교회, 바른 목사님, 바른 사모님, 바른 성도들, 바른 악대, 바른 아버지 주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세상의 우산을 모두 접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예배할 때 항상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지금 누구한테 찬양을 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소망 세리더 주님을 타리에 세우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양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아버지, 매월 마지막 주에는 아버지 세리더들이 아버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놀랍게 기적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마음이 아픈 자, 또 아버지 육신에 병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셨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붓는 귀한 역사가 지금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4월 또 마지막 주로 우리 셀리더님들 말씀 선포하시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 셀리더님께서 구원의 은혜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이 시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화답하시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이 여기 있는 게 성경이 나오게 돼 있어서. 그러면 그럼 다 그거 닫으세요. 그러면 그럼 성경 안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원래 찾는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는 진짜 담대했거든요. 왜? 아니 이거를 한 깜빡했어요. 목사님 문자 안 줬으면 잊어버렸어요. 아니 이제 뭘 해야지 한 감동받은 대로 한 네다섯 개 그 있었거든요. 근데 아 이 사개오에 대한 이게 한 이게 품은 마음들이 있어서 이걸 해야지 정했는데 또 두날개 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이걸 좀 해야지 해놓고 준비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 공부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또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아마 많은 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 손을요 요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하고 눈을 감고 눈을 감으세요. 루에나 이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가 안 들립니다. 제가 여기서 아 이 소리 누구 소리다 탁 들릴 정도로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어떻게 좋으세요? 마이크로 올려나가시는 거 아니야. 자, 한 번 더 하세요. 자, 눈을 감고 크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누가 안 했습니다. 한 번 더. 할 때까지 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 담대함이 약간 금이 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 기계. 요 기계.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떨리게 되었고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해 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사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사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 집에 물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반대로 뺏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제 남편이 왔습니다. 아멘. 아, 좋습니다. 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 하는데 제가 잘 아냐고요? 잘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들은 거에서 또 오늘 본문을 조금 상상을 좀 하고 또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그 가지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그게 생각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근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그 영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아, 참 부끄럽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설교는 전에 김미경과 지금의 하나님께서 갈고 닦아주신 오늘의 설교는 조금 차원이 높아졌습니다. 아멘. 아멘.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그 당시 이 삭개오의 이 시대상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행정 세무 행정으로 세리장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그 얘기하자면 한참 걸리니까 뒤로 하고요. 세리장이 되려면 그냥 막 세리장이 되고 싶대서 막 되었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을 장시 개명하여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민족을 총칼로 목숨을 함부로 하고 순사가 되어서 돈을 칼취하고 재산을 빼앗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엄청난 같은 민족끼리 잘못한 짓이 참 많았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으면서 세리장이 되어 로마 정부의 세금법에 일정한 금액만, 그러니까 정부의 로마 정부의 일정한 금액만 바치면 그 세리장 권리로서 시민들에게 깔치한 금액을 정부에만 주고 나머지 거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갈취한 금액을 그 정부에서 너 왜 요만큼만 이만큼 걷어서 요만큼만 주고 너 이거 어째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치하지 않고 얼마의 일정한 금액만 정부에 주면 이 나머지 탈취한 것은 누가 갈게요? 세리장이 다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논리의 그 시대상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장의 자리가 뭐와 같았다라고 생각했냐면 로또의 자리. 아, 이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류남철 부형님한테 세금 주세요가 아니고 300원 내놓으세요. 안 주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저한테 300원을 줍니다. 그럼 이 300원을 100원만, 전 잘 모르지만 100원만 정부에 주고 200원은 내가 내 주머니에 넣어서 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이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면 부자가 되는 로또와 같은 복권과 같은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관장이 세금을 찰취한 돈을 가짐으로써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요. 19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예, 여기에 나오죠.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이제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세관장이 되려면 그냥 세관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 일본 그 강점기 때 그걸 많이 빗대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절대로 일본의 그때 뭐 그것을 막 악감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교할 데가 없어서 오늘 이 내용상에 조금 나오게 한데요. 아마도 일본의 앞잡이 순사처럼 같은 민족이면서 순사가 되기 위해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도 참 비참한 생활에서 거기 자리까지 아마 같은 민족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을 거고 침도 많이 뱉었을 거고 욕도 많이 얻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 일본의 앞잡이로 빌붙어서 동족들을 차치해서 자기 주머니 속을 채우고 같은 민족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것처럼 아마도 삭개오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키가 작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아주 작았다라는 게 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죠? 감사합니다. 남들과 달리 키에 대한 불만이 그 삶 속에 없었을까요? 저는 저는 정말 비교할 데가 없어서 저는 지혜가 키가 작아서 좀 지혜가 놀림 받는 것을 옆에서 많이 겪어서 부모된 입장으로서 키에 대한 이 고민거리를 천분의 한 2, 3 정도는 압니다. 그 감정을. 근데 이 삭개오 또한 키에 대한 여기에 설명이 나오듯이 얼마나 작아서 이 사람이 그 삶 속에서 겪어야 할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라합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인해서 뭐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 40년을 한 것을 라합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리고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성 안에 많은 사람 중에 라합만이 그 소식을 듣고 여기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차곡차곡 쌓였을까요? 광야만 해도 40년이고 애굽에서 건너온 그런 소식 세월까지 합치면 40년이 넘지요. 근데 라합이 그걸 듣고 여기에 새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 또한 예수님에 향한 소식을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19장 3절.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으나 우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 그죠? 키가 작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했다라는 게 저는 이 사람에게 변화가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많은 거를 이렇게 막 와닿고 깨닫고 막 그런 것들이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삼전 사께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라고 생각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사께오 이야기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눈먼 거지에 곤치해 주신 소식도 들을 것이었을 거고, 그리고 18장 35절에 35절에서 4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장 35절 4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느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주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눈먼 자를 곤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사께오가 들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35절에 보시면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35절에 있죠.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35절과 19절을 대조해 보시면 여리고에 아까는 눈먼 자를 곤쳤을 땐 여리고 가까이, 여기 여리고라 치시고요. 여리고 가까이,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가까이에서 눈먼 자를 곤쳐주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19장 1절에 보시면 19장 1절에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께오가 그 성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면 그 집안에만 조용합니까? 아니면 절대 아니에요. 담장을 넘어서 영인의 집까지, 철순의 집까지 이 들립니다. 야! 한 것까지 우뚝뚝뚝 한 것까지 다 들립니다. 그처럼 여리고 성에 가까이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여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벌써 이 소문이 이 성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께오가 이 이야기만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행한 일들도 소문에 상인들에 의해서 아마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을로 오신다고 하니 그 사께오의 마음이 얼마나 궁금하고 혼자 상상을 했을까.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실까?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으신 분이신데 노무현 대통령 잘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임기를 다 마치고 그 이 비행기도 아니고 서울에서 김해까지 오면 금방 오는데 왜 그러신지 잘 모르지만 KTX를 타고 미량역에서 내려서 미량을 지나서 김해 봉황마을, 자기가 태어나고 산 그 마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차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임기 때는 빨리 내려오나 대통령 하더만 임기가 딱 마치고 오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그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밀양 시민들이 막 갔어요. 언제 오신다, 몇 시에 오신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도로에 섰어요. 옛날에는 강제로 우리가 나가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강제가 아니고 정말 대통령 그 자체를 보려고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태극기 들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못 갔어요. 바로 도로에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장사하는 집이 있었는데요. 배짱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해를 쓸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못 갔지만 그 차가 지나갈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도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오는데 어떻게 생겨나 가까이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들었으니까 이 마음에서 생각이 우러나지 않았겠어요. 얼굴을 한번 봐야지 했는데 못 봤어요. 해 쓸고 있어서 기회를 놓친 거죠. 안 봐도 됩니다만. 그래서 근데 이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했죠. 자, 여러분 혹시 상상해 가십니까? 도대체 어떤 소식들을 들었기에 이 작고 겁없는 권력을 가진 자, 군중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미리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삭개오가 했을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그도 한 마을의 세례장인데 그리고 내가 내다라는 이런 게 없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마음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애가 올라갔으면 안 보이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위가 있다라는 세례장이 자기가 자기의 모든 걸 체면을 버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볼 거라고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모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아멘. 꼭 가야 되겠다. 예, 저도 그래요. 안 돼, 꼭 가야 돼. 그렇죠. 그 간절함에 어디라도 올라가야 되는. 그렇죠. 그 저도 그 해 쓴다고 못 갔지만 대통령을 한번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4절. 자,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거 읽으면서 아 준비된 자는 예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준비하게끔 만드시구나. 아 그런 예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준비를 한 거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몸소 나무에 올라가서 본다라는 건 예, 조심스럽지만 예, 저는 준비를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지나가신다고 예수님을 보려고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삭개오가 자기가 세례장인데도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많이 모였다라는 거죠. 우리 그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야 축제가 있었어요. 김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각설이 타령하는데 뚫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떤 게 있냐면 그 각설이 타령하는 맞은편에 그 뭐는 박물관이 있었거든요. 박물관 이 쇠사슬에 기둥이 있는데요. 그걸 올라가가 기둥에 앉아가 지혜랑 가는 사람 다 쳐다봤어요. 가는 사람 다 쳐다봐도 거기서 보이니까 예. 이거 보려고 하는 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도 보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동네 서커스를 구경하려고 삭개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들은 일들은 재미있는 일들이 아니었을 것이며 그것을 듣고 들은 삭개오는 갈급한 어떤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여기서 또 일어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아닌데 삭개오가 예수님!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그런데 부른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일을 가고 계시는데 그 마을에 이르러서 쳐다보신 거예요. 누구를? 삭개오를 쳐다본 거예요. 누가 이름도 가르쳐 줬나요? 아니요. 누가 저게 나무에 삭개오 있다라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서워 내려오거라. 예. 어떻게 하셨겠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이놈아, 너 내려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오너라. 이름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찾아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 여기서 수도 여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거기 나무에 한 인생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을 아시고 계셨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천한 이 인생이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고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을 아셨던 것이 아니라 삭개오 마음도 보신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잠시 들리겠다 하신 것도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19장 5절을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는데 삭개오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여러분 삭개오를 빼고 또 제가 또 은혜를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삭개오야 빼고 어서 내려오너라를 눈 감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미경아 어서 내려오너라 한 것처럼 시작. 미경아 어서 내려오너라. 아니요, 장난 말고요. 내가 삭개오라 생각하고 저는 이거 밤중에 2시 돼서 외쳤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내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요. 루연아 사모님 통역 좀 해주세요. 자, 눈을 감고 그 예수님이 불러 법한 어조로 눈을 감고 자기 이름을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조선아 내려오너라. 경아 내려오너라. 제가 뭐 했나 내려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데 그렇게 작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새벽에 2시에 했다니까요.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단어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아멘. 시작. 미경아 어서 내려오너라. 어떠세요? 저만 은혜 받았습니다. 삭개오 인생의 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설레고 기대되고 두근거렸습니다. 삭개의 그 기쁨이 조금 느껴져서 정말 이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반전이 있죠. 윤현철 부형님의 간증은 들어서 오늘 또 들어서 패스하고요. 저는 이거 주면서 탁 감동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에나 자매님의 그 인생의 반전이 있었던 것을 짧게,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사모님. 오케이는 알아들었어요. 예, 예. 짧게 사모님께서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상원에 올 계획이 없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상원에 왔고 그 전에 이제 모든 사업이나 이렇게 다 이제 안 됐잖아요. 저는 별다가 다 망했는데 그래서 돈이 한 개도 없었고 근데 일단 하나님의 감독이 상원에 오라고 했고 상원에 와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 모든 것이 아멘. 아멘. 이렇게 사람마다 그 사모님께서 방금 영을 하신 터닝 포인트, 그 반전의 기회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주도하신 그 이끄심 속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작은 키로 나무에 올라갈 때 이 삭개가 그 작은 키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작은 키에 그 나무에 올라가려면. 근데 올라갈 때와 내려왔을 때, 올라갈 때와 내려왔을 때 그 삭개오 마음은 같았을까요? 전혀 맞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나.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와 내려왔을 때의 삭개오 마음은 360도 회전했을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기뻐하면서 그 생애에 이보다 더 좋은 큰 기쁨이 세간장을 하면서 얻은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었을까요?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왜일까요? 삭개오는 살아남기 위해 그 작은 키로 남들보다 처절하게, 힘들게,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지지 않았을까요? 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부당하게 살지 않으려고 욕망이 자기의 민족을 등밟고 남의 싸운 것을 빼앗고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그 자기 주머니를 배불게 한 그 삭개오의 그 악독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일본 그 앞잡이였던 순사처럼 그 한 더항을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세간장의 집에는 아무도 스스로 노력하려고 찾아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향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으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맞죠?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무료로 들어갔다. 들어가실 때 들어가는 것과 무고로 잠시 들린 것과 무고로 가신 건 언어적인 차이가 많죠. 그렇죠? 들어간 거는 잠시라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지만 묵으러 간 거는 내가 그날 하루를 그 집에 묵겠다라는 예, 뜻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수군거림 속에서도 개인치 않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모습들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구상 전개된 내용들을 보면 상상을 좀 해본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얼른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들여왔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예 하고 용건만 해놓고 그냥 보냅니까? 들어오시라 하죠. 아니 어서 오시라 하죠. 예, 제가요 오늘 그 새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오라고 음료수 따다주고 앉으라고 안 앉고 싶은데 구경하고 싶은데 앉으라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아마 삭개오도 그 이름만 들어도 그 궁금했던 그분이 나를 불러주고 내 집에 들어오셔 묻겠다고 하셨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주고 예수님 여기 앉으시고 제자들 어디 앉으시고 막 분주하게 이렇게 했지 않을까요? 물 갖고 오너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 그런 분주함이 약간 있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여기에 성경에 보시면 서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하기 시작하기 전에 삭개오가 분명히 어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삭개오가 서서 죄인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서서 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8절을 모두 읽어보시겠어요? 삭개오가 일어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반대로 빼앗을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제가 삭개오라 생각하고 이 구절을 해봤어요. 아유 되게 떨리더라고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누가 삭개오를 그 자기가 욕심에 의해서 남을 짓밟고 쌓아놓은 것을 빼뜨리고 강취해서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구절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걸 저는 해결하고 생각해요.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나와서 예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라 생각합니다. 한 달의 수입의 절반이 아니고 내 소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이 성경에 다른 구절도 좀 어렵지만 처음에 접했을 때 어려운 게요. 레위기, 신명기. 아이고, 머리 찌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어려워서요. 한 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율법에 따르면 남의 것을 빼앗은 자는 빼앗은 양의 5분의 1을 더해 돌려줘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 갚아주겠다라는 것만 해도 큰 돈인데 여기서 네 배로 갚아주겠다고 삭개오는 자기가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왜 갚아주겠다 했을까요? 그냥 받은 거 뺏어서 그냥 한 배도 줘도 되는데 왜 네 배까지 갚아주겠다 했을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돈이 최고라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돈보다 권력보다 더 귀한 가치를 사께오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된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사께오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가치관이란 말을 접할 때 너무너무 몰랐던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사람들을 통해 들으면서 이 가치관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를 뼛속까지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한 부자가 그가 등장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 돈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는 가치를 바로 돈에다가 두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 가치를 바로 돈에다 두었고 자기 자신을 누리고 살던 현실에 만족해서 진짜 가치를 놓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25절 2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전에는 그냥 보던 문장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그 이웃, 내 베스트를 삼은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이 부자와 같은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안 많겠습니까? 맞죠? 27절의 사께오를 통해 27절은 이 부자의 이야기에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멘.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고집,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왜? 더 큰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니까 그것이 더 기쁘고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여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도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말씀에 의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 그 마태는 제자의 삶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왜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19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과 10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라는 그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그 부자는 기회를 놓쳤지만 삭개오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으며 잘못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했기에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었고 가치관이 변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구원이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사께오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께오의 진정한 가치관을 하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기회를 잡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멘. I think Zechariah he captured opportunity. 그 삶 가운데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아멘. 제가 전혀 잊고 있었던 참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동일한 그 여리고 성에 구약의 기회를 잡았던 라합이 있었고 오늘 그 기회를 붙잡은 삭개오가 있고 또 이제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셨고 동일하게 지나가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살아야했던 삭개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한 기억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에 합당한 자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까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비추사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